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회고 모임이 중국, 인도네시아, 슬로베니아, 이슬란드에서 최근에 진행됐습니다. 회고 모임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모임들에서 발언자들은 김종일 동지는 사회주의 조선의 부강본영과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 세계 자주와 위협 수행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칭송했습니다. 한편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거 5돌세즈 음하여 볼가리아, 로마니아, 기네,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알제리,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용화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